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다마, 날강도 미국에 가증되는 핵 위협 공갈은 정의의 무자비한 핵 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다를 20일 러시아의 따스통신 신문들인 모스코프스키 꼼소몰레처, 부주클리아드, 울라지보스토크, 인터넷 통신들인 꼬레스 본젠트, 에르베카 중국의 신화통신, 볼가리아의 포커스 통신과 신문들인 뉴스 베게, 블리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.